가슴 아파 눈물이 나 나도 너만큼 마음 아파 후회한다 이젠 나의 곁을 떠나 이젠 좋은 사람 만나 이제 떠나가세요 그대 사랑하기에 초라한 모습 보이기가 싫습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헤어진 거죠 그댈 위해서 떠나는 거죠 가겠죠 그대 행복을 바래요 가난과 초라한 내 모습에 널 보냈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없어 널 보냈어 너의 눈물소리 들리지 난 후회하며 살겠지 이제 떠나가세요 그대 사랑하기에 지금 눈물이 많이 났더군 사랑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군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더 이상 못하는 걸 이제는 헤어진 걸 널 사랑한 게 아니라고 말했어 널 위해 애써 거짓말을 했어 사랑했어 미안해 행복해져 이제 난 잊어줘 지워 이제 떠나가세요 그대 사랑하기에 Love ya, and don't cry.